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죠. 네, 오늘은 제5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それは私の宝物です. 그것은 제 보물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가 살고 있는 기숙사 방으로 튜터인 사쿠라가 놀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그럼 제5과의 대화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それは私の宝物です. 그것은 제 보물입니다.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 どうぞ. すごい!これは全部漫画? それは私の宝物です. 私は毎日漫画を読みます.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 どうぞ. すごい!これは全部漫画? それは私の宝物です. 私は毎日漫画を読みます.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사쿠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 제 방은 이쪽입니다. 私는 저, の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部屋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私の部屋는 저의 방, 제 방이란 뜻이죠.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럼 주제는 私の部屋, 제 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こちら, 이쪽은 말하는 사람에서 가까운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고치라는 제3과에서도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私の部屋は こちらです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 다음은 どうぞ. 도조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네, 이번처럼 손님을 방으로 안내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방으로 들어온 사쿠라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すごい. 굉장하네 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놀랐을 때 사용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すごい라고 외치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これは全部漫画? 이것은 전부 만화? 일본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안나니까요. 고래는 이것이란 뜻인데요. 고래는 여기서 만화책들을 말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와는 주제를 나타내고요. 전부는 전부. 만화는 만화입니다. 만화는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됐죠? 그렇죠. 이 의문문에서는 문장 끝에 정중한 표현인 ですか가 생략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ですか를 생략할 경우에는 문장 끝에 오는 명사를 올려서 발음해야 합니다. 고래와 젠부 망가라는 식인가요? 네, 그렇죠. 정말 잘하셨네요. 이어서 안나가 만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それは私の宝物です. 그것은 제 보물입니다. 라는 의미죠.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それ는 그것으로 말하는 상대방, 그러니까 사쿠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와는 주제를 나타내고요. 와타시는 저, 노는 소유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다카라모노는 보물이니까요. 와타시노 다카라모노는 제 보물이란 의미가 됩니다. 니스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안나가 설명을 계속합니다. 私は毎日漫画を読みます. 저는 매일 만화를 읽습니다. 私는 저, 와는 주제를 나타내죠. 毎日는 매일이란 뜻이고요. 漫画는 만화, 오는 조사로 동작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読みます. 는 읽습니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일반적으로일본어의어순은주어목적어동사의순서입니다 그럼매주나매달이란단어도가르쳐주세요 네주는 슈 니까매주는 마이슈 입니다그리고달은 츠키 입니다이제아시겠죠 그럼매달은마이츠키겠네요 네잘하시네요다시한번해볼까요매주 마이슈 매달 마이츠키 네그럼의미를알았으니까다시한번대화를들어볼까요오늘의중요표현은 それは私の宝物です 그것은제보물입니다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どうぞ。 すごい。これは全部漫画？ それは私の宝物です。私は毎日漫画を読みます。 다시한번들어보시죠。 私の部屋はこちらです。どうぞ。 すごい。これは全部漫画？ それは私の宝物です。私は毎日漫画を読みます。 이어서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입니다이강좌의감수자인도쿠나가아카네선생님이학습포인트를가르쳐주십니다오늘은요미마스라는동사를배웠는데요부정형이나의문형은어떻게만드는거죠 私が教えましょう 선생님이이렇게설명하시네요동사가마스로끝나는경우를마스형이라고합니다정중하게말할때는이마스형을사용합니다동사마스형의부정은마스를 마쌤 으로바꾸면됩니다그러니까 요미마스 읽습니다는 요미마쌤 이됩니다동사의마스형을의문형으로바꿀때는문장끝에조사인까를붙이고끝을올려서발음하면됩니다요미마스읽습니다의의문형은 요미마스가 가되는겁니다네그럼다시한번들어볼까요 요미마스요미마센요미마스가요미마스요미마센요미마스가 지금까지선생님가르쳐주세요코너였습니다이어서의성어의태어코너입니다 이춘경씨이게무슨소리인지아시겠어요 책을넘기는소리네요일본어에서는뭐라고하죠 파라파라 그럼다음일본어는어떤모습을나타낸다고생각하세요 じっくり 책이무거운모습인가요 아닙니다차분하게시간을들여서뭔가를하는모습을나타냅니다책을차분하게읽을때나깊이생각할때사용하는표현이죠 앞으로는짓구리읽거나생각해서대답을해야겠네요의성어의태어오늘은 파라파라 와 짓구리 를소개해드렸습니다그럼다시한번들어보시죠 파라파라짓구리 마지막으로안나가오늘있었던일들을회상하는안나의한마디코너입니다 사쿠라는내가만화만본다고생각했을지도몰라하지만나한테는만화가훌륭한일본어교재인걸 네제5과공부는어떠셨는지요오늘의중요표현은 それは私の宝物です 그것은제보물입니다였습니다 이제자기의소중한것을표현할수있겠죠안나와사쿠라는완전히친해졌네요다음번에도두사람의대화가계속됩니다많이기대해주세요